로 갈 길 바쁘다고 뒤돌아보지도 않느냐. 너를 잡지 못한 이 마음 나는 가슴으로 울었다. 뭐가 그리 서러워 슬피 울었고 뭐가 그리 즐거워 그렇게 웃었더냐. 세월아 세월아 이제 모두 다 잊고 나와 함께 웃어보자. 뒤돌아보지도 않느냐. 너를 잡지 못한 이 마음 나는 가슴으로 울었다. 뭐가 그리 서러워 슬피 울었고 뭐가 그리 즐거워 그렇게 웃었더냐. 세월아 세월아 이제 모두 다 잊고 나와 함께 웃어보자.